Let's get it. Yeah, yeah, yeah. Let's get, get it. Yo, yo, yo. Okay, Google. 전문가 비디오 모드로 카메라 열어줘. Let's go, let's go, let's go. 자, 슛 들어갑니다. Ready, action. Get up. Nice to meet ya. Good to see ya. One, two, three, four, five, six. Ready? Got something special. I wanna dance. You wanna dance? 요즘에 들이고 깨끗하게 깨끗하게 바닥에서도 막 나와 뛰어 천장까지 배짱이 들이쉴 틈에도 빈틈없는 party. To the left, to the left, to the right, to the right. Backstand, home run. Party till the break of dawn. We can't stop, just let it go. 최면에 걸린 듯했던 던져 위고 헐 이 자리 못 떠나. Oh yeah, yeah, yeah, yeah. We know how to fly 저 끝까지. 네 영원하는 곳에 갈 거야. 찢어질 듯해. Oh no. Yeah. 뭘 좀 안다면 wake up to my song. There's no rules. Rock the door. So many ice gets 퍼지는 psychic flow. 가운데를 다시 몰려드네 맡겨 쟤한테도 관심도. Anyway earthquake 동동 3분이면 충분. 누구한테 네 데이지만은 데이지 life 더 내기 펴고 못 살아요. 오케이 구글, 블락비 멤버들이랑 뭐 먹지? 블락비에겐 블락정고를 추천합니다. 블락정고! 야, 낙지 못 먹어?